그리고 온날 나는 네 손을 꼭 잡고 걸었어. 바람에 흔들려 춤추는 잎사귀와 색이 예쁜 들꽃이 좋았어. 날 바라보던 눈빛이 좋아. 날 안아주던 그 넓은 가슴도 내 몸을 맡기던 붉은 빛 도는 너의 입술도 나는 아직 그리워.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너를 너무 사랑해.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Baby, I can't leave you. So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다시 널 데려와. I'll never be without you. 좋은 날 가슴은 비를 내리고 있었어. 눈이 부신 건지 마음 시린 건지 그저 울고 싶기만 했었어. 우리 둘이 아름답던 그때 시선 속으로 돌아가 너에겐 다시 사랑을 주고 싶은데 나는 아직 그리워.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너를 너무 사랑해.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Baby, I can't leave you. So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다시 날 데려가. I'll never be without you. 혼자 울다가 웃다가 화냈다가 널 그리다가 밤새 뒤척이다가 눈을 감아 매번 그러다 보면 아침이 와. 언제까지 못 잊을까. 나는 매일 그리워. Love you, I love you, love you. 여전히 널 사랑해.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Baby, I can't leave you so love.